조선의 녀로자들이 국제로인의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를 평양대극장에서는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비던양 장기소들, 평양시내 전쟁로병들, 공로자들, 녀로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과 사회주의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날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각지 양로원들을 찾아 보양생들에게 기념품들과 생활용품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양시와 각지에 있는 명승지와 유원지마다에서는 녀로자들의 유희오락경기들이 벌어졌으며 봉사시설들에서는 로인들을 위한 특색있는 봉사가 있었습니다.